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조지 광주 행동,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의 행동,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가 13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 기자회견들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4일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리절부 합동군사 연습을 당장 중지할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